남조선 연합 뉴스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경기도 포천의 훈련장에서 13일부터 26일까지 대규모 통합화력훈련을 벌일 것을 획책하고 있습니다.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의 일환으로 감행되는 이 전쟁 불장난 소동에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땅크, 장갑차, 다리연장 로켓포, 그리고 직승기와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전쟁 장비들이 투입됩니다.